이란의 자금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팔레비 왕조 망할 때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떡떡거리고 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얘 사람들이 미국과 경제제했기 때문에요. 그 돈을 뭉쳐나가 쓰지 못하고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무시들 하는데 보통 사람 무시하는데 이란이 워낙에 지금 중동에서 제일 중산층이 많은 나라예요. 진짜로. 근데 워낙 경제제를 20년 동안 왔다 보니까 휘발유 배급받은 나라거든 지금요. 휘발유가 없어갖고 정제 시설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보면 그래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 건설 대림사라서 그런 석유학 쪽에 했던 애들이 되는 건 말이 맞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서방 국가가 아무리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뭐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의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첫 마디 항상 그래요. 테란으로 있고 서울로 있다 다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좋아요. 이란 사람 기본적으로 오죽했으면 미생에서도 마지막 표현 이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주시장 얘긴데 그걸 떠나서 이란 사람이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중에 되면 10년 후에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멀쩡한 거 많이 팔려나갈 거로 보고 있어 전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이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려운 것들이 많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하여튼 머리 아픈 것들이 많다. 하여튼 우리나라 좀 뭐 하여튼. 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많이 해 솔직히 자동차 많이 해먹었잖아요. 반도체 많이 해먹었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당연히 꽃이 피면 지는 것처럼 한번 했으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산업이 왜 져야 돼? 소나무도 있잖아. 예? 계속 팔아. 계속 푸르지 그런 거 나무 그런 주식이 10년 전에 이런 거 전남가 그런 주식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주식이죠. 코카콜라 같은 거 사람들이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그런 거 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조선주 옛날 성장주였다면서요. 저는 그때 주식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미쳤죠. 저는 몰랐는데 그때 뭐 장난 아니었다며요. 10년 전에 김학주 부사장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이 그 수주를 하는데 그 뭐냐면은 해양 플랜트를 수주하는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 손실로 잡힐 거라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해양 플랜트가 우리가 수주를 하는데 설계할 능력이 안 된대. 해양 플랜트 설계할 능력이 안 되는 가운데서 설계도를 다 미국에서 사온대요. 근데 이걸 하나 설계를 바꾸려면은 걔네한테 다시 문의를 해갖고 바꿔야 되는데 또 그거 다 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돈 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돈을 또 내야 된대. 그러니까 설계할 능력이 안 되면서 해양 플랜트 수주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가격이 얼마인지를 자네께서 측정을 못한 거지. 해양 근데 자기네들은 처음에 보는 거니까 우리가 싸게 해줄게요. 우리가 싸게 해줄게요. 여기서 수주를 해온 거야. 왜냐면 근데 그때 막 프랑스 애들 다 탈락하고 막 걔네들은 가격 차이가 이제 높으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설계 능력도 안 되니까 설계 능력이 돼도 그 저가격에 수주했으면 저거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설계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저가격에 수주했으면 저거 다 엄청나게 적자로 잡힐 거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10년 전에 그게 지금 10년 전 얘기가 지금 현실화돼갖고 다 나오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중국에 러브호텔 디자인 팔고 있는 거 그걸 돈 본다는 얘기네. 맞아요. 네. 네. 그 러브호텔 얼마나 잘 만들겠어. 그 전사나 딱 해갖고 저 얼굴 빛나는 거 봐. 거기서 훈이 사업 중국 아, 아니야 이 디자인을 무인 팔았나? 모텔 이 디자인을 팔았나?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일본이 앞서 있지 않나? 일본이 그렇지만 일본... 그런 건 누가 만든 거야? 그 호텔 모텔에 하고 모텔 어떻게 잠실에 뻑 송파 구청 앞에 내가 그런 앱 있는 거 많이 알았지만 빵 터졌어. 어떤 여자애가 아주 광고에 크게 써놨어. 그것도 버스 정류장에 송파 구청 앞에 내가 거짓말이면 다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면 큰 버스 공장 잘 해놨잖아요 요새. 이만한 사람이 실물 같은데 어떤 여자애가 엄청 섹시한 여자가 남자 한 마리를 구벽 그걸 하고 있어. 그게 사진이야. 그러면서 제목이 여기 어때? 여기 어때? 모텔. 화끈한 모텔 찾아줍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있어. 여기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새로 나온 게 여기 어때? 여기 어때? 우리나라 정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는 지적이 하잖아. 그 텔레비전 광고 중에서 저거 있죠? 야놀자. 우리 둘만 놀래고 있어. 이쪽은 안 놀래고. 어, 나이가 같은데 안 놀래고 있어. 여기 지금 형 왜 이러세요? 동네가 그런 동네인가 봐. 그러니까 지금 야놀자.com인가 그거 이제 광고하잖아요, 이제. 그거 원래 그게 모텔 소개해주는 그 앱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옛날에 제가 기억에 그게 사이트가 있었고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요즘 대학생들은 모텔을 이렇게 같이 가서 공부하고

아까 지금 카페맨에는 그 안에 보면요 스터디룸도 만들어놨어요. 아 스터디룸도 많고 어떻게 건전한 거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의자랑 아. 테이블이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카페벤에는 달라요. 오케이. 홀에 있는 의자 다르고 저기는 의자 다르고 위에 있는 회의실 의자 다르고 다 달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먹히는 거지 뭐. 또 업체가 어떻게 얘기 나왔죠? 아무튼 그래서 라이스 정보통신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바이오처럼 뭐 하루에 15% 간주식은 아니에요. 아 뭐지? 저는 항상 30%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또 김수현 성우 흔히 관심줄 올라갈 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내가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려고 그러지. 그런 거지.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편의점하고 관련된 것들은 네. 일단 바닥바닥 찾아가지고서 먹어야 돼요. 지금 편의점에서 뭘 파는지 봐야 되고 편의점에서 뭐, 무슨 사업을 하는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아 편의점 관련해서는 전화했던 그 사진 보면 교과서 이런 게 보면 경기의 그 민감주 아니면 경기 방어주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경기 불황주도 있다. 경기 불황주 그게 바로 저는 이제 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커피집도 그것도 아니지 그게 아니라 요새는 뭐 백다방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백다방은 그 뭐예요? 백 선생이 하는 거 있잖아. 아 너무 오래신 거 아니에요? 있어. 아 이게 완전 꼰대 됐어. 아 그랬네 이거 어떻게. 아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잖아. 맨날 그 잘나가는 사람 있잖아. 그래갖고 그게 뭐 그 거인 사이즈 뭐 이런 거 제품 나오는 거. 1리터 커피. 어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형님 안 나오신다고. 아니 그 아니 농담이 아니라 다음 주에 제가 원고가 나갔는데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아.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말이 나온 게 저는 약간 뭐 뒷사는 게 아니라 저기 잠깐 천만 드리면 저는 결제 관련주가 다 분명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삼성페이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름 뭐 무조건 아, 그리고 성공할까요? 아니 성공이 전세계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 주변 사람들한테 성공할 거다. 다 쓰게 할 거니까. 그렇죠. 예, 삼성 계열사 그리고 삼성 안에 수많은 협력사들 다 쓰게 하겠죠. 새끼들. 그러니까, 예, 그 정도는 국내에서 씨발 삼성페이를 줄 거야 이 새끼들. 아니 그 정도는 충분히 성공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겠다.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쓸지는 뭐 모르죠. 이게 왜냐면 아무리 한국에서 성공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외국에서 많이 받아 쓰냐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쉽지 않을 거고요. 중국에서는 다 정리됐습니다. 애플이나 중국 제품 쓰는 거고 이제 미국, 앞으로 협력사도 다 삼성페이로 결제해야 돼. 아니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대우 자동차에서 자동차 주는 건 똑같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하다 보면 그 미국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페이 엄청 쓰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쓰고 은근히 구글 원래도 새로 나오자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들 우리 이성민 교수도 제가 한번 확인해 줬는데 이번에 페이게이트 있잖아요. 페이게이트에 이번에 구글이 이번에 땄어 우리나라가. 페이게이트 사업을 하거든요. 들어왔어요. 허가 받았어요. 그리고 한다는 것은 애플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외환 그 저기 그 외환 결제하는 것 업무까지 이번에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한 경쟁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좋죠. 하여튼 그래서 보면 재료를 가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식으로 보면 그 저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뭔가 제조업으로 되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25년에서도 계속 살게 모느냐. 잃어버린 25년까지 모르지만 당분간 뭐 계속 갈 거는 거냐. 그러면 역시 이게 CJ&M 같은 거가 아니냐. 그게 CJ&M이랑 같은 묶음이 저는 저러 보기도 우리 이승원 교수가 요즘에 얘기해서 올해 최고 히트 작품은 제이 콘텐츠라고 보거든요. 이승원 교수가 얘기하고 좀 제일 히트 친 건 이게 오늘 왜 자랑질 안 하나 했더니 내가 해줘야 돼. 완전 대박 났잖아요, 지금 저거. 그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그 똑같은 논리에다가 제 컨텐츠를 그거, 그 CJ&M 그 정도는 아니지만 CJCGV랑 그 사업 갖고 있지, 제 컨텐츠도 극장 사업에다가 JTBC랑 그런 드라마 이런 제작 그런 지원 자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너무 크니까 모르지만 CJCGV가 900 스크린. 근데 이거가 420-30거의 스크린.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거로 그때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제 콘텐츠 여전히 괜찮은 너무 급하게 올랐는데 하여튼 CJ&M 이런 것과 여전히 시장에서 그 잃어버린 25년 상관없이 계속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걸 하나 보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저 그 우리 누구야 그 김은 우리 성우님이 제가 자꾸 뭐 바이오나 이런 거 얘기하길래 제가 갑자기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새벽에 또 미국 테리보다가 또 그런 것도 제가 주소 듣잖아요. 제가 4개월 만에 다시 들었거든요. 그게 보면 이거는 숙제인데 김성우님이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있어요.

치과 진료에 대한 쪽이 다섯 살 어려지. 그래, 그래갖고 다섯 살 나이가 내려가면서 그게 보통 사람 나는 그 뭔지 몰랐는데 내가 한 두 달 전에 만났다 그랬잖아. 치과에서 갔다 왔다 그랬잖아. 그때 이게 그 현업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다르대. 다섯 살 내려드는 게 많이 다르다. 치료가 되는 게 실란트. 애들 충치 치료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그다음에 스케일 1년에 한 번 하잖아. 틀리가 이제 75세에서 70세로 낮아진 거. 그 얘기네. 그다음에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도 지금 보게 되면은 만 75세 이상에서 그거 2015년 7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그러니까 당장 얼마 전부터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엄청 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10살이나 어려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거죠. 층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오스 임플란트인지 디온지 뭔지 아주 나는 그것까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온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12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